is all about the money. Yeah, make my money. Woo. It's all about the money. New wealth. Hanggangi boiling the urban jet. Spend more from my outfits. Gotta keep rocking brown main jeans. 매일 내 feel on the fresh kicks. 그래도 나이키만 고집.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fancy 띵들이 내게 하는 손짓. 어서와 빨리와 그럼 내가 말해 I got you. 조금만 더 기다려줘 I'll cop you. 정신없는 놈은 아니라서 분수 맞게 살지 난 언제나 어제. 좋은 것만 걸치고 좋은 것만 먹고 보고 살고 싶은 내 ego. There's no back door, never change my mind from the get go. I couldn't let it go. That's what's up, yo. 우리 엄마 아빠 위에 서울 땅에 집을 살 거야. 넉넉한 게 좋을 테니 화장실은 세 칸. 이왕이면 도래 가까운 강남.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전부 다 좋은 것에 둘러싸여 살도록 무엇보다 종이가 주는 압박으로부터 해방. Bye bye, 너는 내게 접근하지 마. 바로도 I need it, need it more. 넘칠 때까지 다 나 미래를 위해. I want it all, want it all for my 좋은 차 and 좋은 집. 항상 좋은 것을 위해 hustle. 쉴 새 없이 make money, money. 좋은 것을 위해 hustle. 쉴 새 없이 make money, money. 항상 좋은 것을 위해 hustle. 쉴 새 없이 la la la. 포로포로 두 내게 다 가질 때까지 let's go. Oh. About the money.